자살자 굽중에 다급해난 회룡시 당국은 매일 아침 인민반장들이 가정집마다 돌며 인원을 체크하는 등 주민들의 자살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강연에 나섰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5월 초에 각급 조직별로 경애하는 장군님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이하여 한 목숨을 바치는 삶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삶이다 라는 제하의 강연들이 진행되었는데 기본 내용은 자살 문제였다고 합니다. 강연에서는 최희수, 마동희 등 김일성의 빨치산 전우들과 전쟁 영웅인 이수복과 강호영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장에서 조국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삶이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삶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선군혁명 시대에도 최고사령관의 안녕과 적국 보위를 위해 온몸이 총폭탄이 되고 올해가 되어 적진의 육탄처럼 뛰어드는 청년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이미 심장한 얘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이러한 모범적인 선행들이 있는 반면 최근 일시적으로 조성된 생활상의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값없이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자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자살은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물론 장군님이 준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포기하고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이며 혁명의 해를 주는 반역 행위라고 지탄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들은 주민들은 자살자들을 죽음으로 내문 장본인은 바로 노동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유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0일 전인민군의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천안함 승조원이 해군 기지에 어뢰에 피격당한 것 같다는 무전을 보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김정숙의 생가에 누군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일 전인민군의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조선의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연대는 25일 북조선 내 통신원을 인용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0일 오후 7시경 오국열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전인민군 그리고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농저귀대 붉은청년근위대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오국열은 또한 미국과 남조선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공화국과 연계시키며 보복하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조선이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고 꾸며낸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국열은 이어서 공화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남조선이 공격해오면 이번 기회에 조국 해방전쟁 때 다하지 못한 조국 통일 위협을 반드시 성취하라는 것이 장군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21일 평양시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라는 구호 아래 군중대회를 열도록 산하 조직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는 이에 대해 군중대회에 참가한 노농저기대 및 붉은청년근위대 소속원들에게 사상적 각오를 다지기 위해 전원 군복을 착용하도록 했다고 밝힌 뒤 최근 국경경비대에 야간 비상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장교들이 순번에 따라 지휘소를 지키는 직일 전투비상이 떨어졌다며 이런 일은 작년에 한 번도 없었고 올해 들어서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천안함 승조원이 해군 기지에 어뢰에 피격당한 것 같다는 무전을 보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5일 민군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천안함이 가라앉고 있던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49분경 해군기지에 근무하던 이모 상병은 천안함 통신장인 허순행 상사로부터 어뢰 피격으로 침몰이라는 상황을 전파받았습니다. 허 상사는 당시 휴대용 무전으로 어뢰로 판단된다며 다급한 상황을 이 상병에게 전했으며 그날 오후 10시 32분 함장인 최원일 중령도 직속 상관인 22 전대장 이원부 대령에게 어뢰에 피격당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오후 11시 50분에는 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오후 11시 59분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피격 직후 함장과 부함장 그리고 작전관이 나눈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작전관은 어뢰 같다고 보고했으며 함장은 나도 그렇게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부함장도 어뢰에 맞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직후 군은 이미 어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김정숙의 생가에 누군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조선의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연대는 25일 북조선 내부 통신원을 인용해 지난 22일 저녁 7시쯤 청년 3명이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에 위치한 혁명사적지인 김정숙 생가에 접근해 지퍼로 만든 창고 건물에 방화한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원은 당시 정황에 대해 불길이 지퍼로 된 창고를 태우고 생가 쪽으로 번졌지만 근처에서 동상 순찰을 하던 보안원들이 발견하고 불을 끔에 따라 큰 피해는 없었다며 화재는 진압됐으나 혁명사적 건물에 처음으로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북조선 당국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종가림 씨, 강연주 씨, 김명 씨, 장길 씨, 그리고 남한 청년인 오주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자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가하신 장길 씨 그리고 강현주 씨 먼저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강현주 씨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입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작년 11월에 입국한 탈북자입니다. 북한 어디에서 살았죠? 네, 북한 청진에서 살았는데요. 예, 무슨 일 하셨나요? 네, 격리 일을 보고요. 아, 장길 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길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살다가 2000년도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네. 그 이후로 중국에서 또다리 생활을 한 3년간 하다가 정말 이렇게 귀인을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2003년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장길 씨는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대학도 나오셨다고 했죠? 네. 우선 우리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자유 중에서 여행의 자유를 아마 제일 먼저 느낄 겁니다. 이제 탈북을 하면서.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무슨 통행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 넓은 네. 땅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주의 자유와 그다음에 여행의 자유에 대해서 남한 청년의 말부터 좀 한번 들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이제 이동할 때는 그 이런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국에서 우선 뭐 통행증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돈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전 국민 어디든지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비행기도 예 비행기도 예, 예, 예 되죠. 가능하고 그리고 뭐 거주도 뭐 뭐 북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다 정부에서 그 집을 그 분배하는 걸로 합니다. 네. 여기서는 뭐 결국은 돈이죠. 돈만 있으면 뭐 예, 자유롭게 전세든 월세든 뭐 자기 집이든 예,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지금 어준환 씨가 부산에서 태어났죠? 예, 예. 부산에서 서울에 오는데 어떤 제한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 뭐 좀 뒤차게 가서 기차표만 따면 됩니다. 집 하나 사면 되고. 예,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이 이제 그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럼 우리 이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김명 씨는 이제 이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하면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시나요? 예, 저는 이제 그 군복무 이제 북한에서는 되게 북한 남자 10년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고향으로 가는 지대군도 많지만은 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지시하에서 뭐 예를 들면 갈수산 뭐 그래 만정보, 천정보, 탄광, 강산 본서에 맞지 않는 이런 이제 고지에 가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고 그렇죠. 아게 이제 남한 청년 오주환 씨가 부산 살다가 수도 서울 아니에요? 뭐 기차표만 떼면 된다. 얼마나 단순한 논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북한에서 지방에 살다가 평양 가자 일반 평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보죠. 못 가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우에 이제 핵심계층 눈에 찍히면은 뭐 국소지 인원은 평양들 하지만 일반 평민이 뭐 이제처럼 남한처럼 차표를 떼고 내가 평양 가서 살고 싶다. 이게 뭐 완전히 뭐 상상도 못한 일이죠. 꿈도 그렇죠. 못 꾸지요. 그래. 가림 씨는 북한에서 여행을 자주 다녀봤나요? 예. 조금 뭐 일반 평민으로 놓고 보면 조금 다니긴 다녔는데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아빠, 엄마 노력으로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 아빠 엄마 노력이라는 탕이 좀 쉽게 될 수 있었다. 네, 좀 돈 쉽게 말하면 돈을 좀 아 뇌물을 주고 네. 통행증을 떼가지고 그렇죠. 통행증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안 움직이니까 네. 이제 통행증을 떼주는 것이 2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2부에서 이제 돈을 받고 통행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것도 당연하죠. 네. 그 장길 씨는 총지인에서 살았으면은 네. 이제 평양에 가고 싶잖아요. 네. 평양에 가보셨나요? 네, 평양에는 고등학교 때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그때도 평양 들어가려면 이게 그 승인번호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인번호를 사전에 평양에 있는 뭐 친척이라든가 뭐 지인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이라 나니까 그런 것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으면 되죠. 예, 예. 한 보호자를 만나서 그 보호자한테 예물을 좀 드리고 예, 그 보호자의 친척처럼 위상을 하고 평양역전에 내려서 예, 이렇게 들어가서 한 며칠 놀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강연주 씨는 평양 가보셨나요? 네. 아마 한 번 좀 가본 것 같아요. 예.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여행하면은 정말 그 정말 병아리도 피앙피앙하고 운다고는 말이 있는데 정말 여행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뭐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서의 생각 이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부산을 떠나서 가는데 톨게이트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야 증명서 고민한다. 증명서 꺼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니까 그 얼마나 그 체제에 숙관되어 있는지 그 여실히 보여주고 남한 사람들이 한참 그걸 보고 웃더라고요. 고주 이전의 자유. 북한에서는 당에서 어디로 가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김명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대돼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저 그 평양이면 그게 수도권 지역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 서울시 수도권인 것처럼. 평양 사람들은 마음대로 또 국경 지역에 못 오고 또 국경 연선이라고 하면 압록강, 두만강 그 지역을 국경 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평양에 마음대로 그 가기가 좀 아마 국가적으로 무슨 법이 제정돼 있는 건 아닌데 그에 대한 자유는 너무나 좀 아 있지요. 법이 제정됐다기보다도 아. 예, 이제 평양이 이제 특별구역이고 네. 그다음 개성. 뭐 특별히 구역 제한 도시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 국계 이제 말했던 국계 연선, 네. 예를 들면 해산시, 신우주 이게 이제 안쪽 사람들이 이쪽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승인번호제라고 하지. 그렇죠. 평양도 승인번호 네. 있어야지만 그 증명서 예.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국빈 연선하고 그다음에 DMZ대 분계선 네. 철저히 이 가족을 다 통제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증명서 자체도 이제 평양시는 빨간 두 줄이 갖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경지에 대는 녹색 두 줄이 네. 이제 갔거든요.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은 서울에 누가 뭐 거주를 하라 하지 말라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조 씨? 자기 네. 능력 맞으면 되죠. 예, 뭐 저희 지금 탈북자들도 뭐 지방에 사는 탈북자들도 많고, 근데 그렇죠. 이제 탈북자들의 경우에 좀 이상하게도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북한처럼 생각해가지고. 근데 사실 여기는 지방과 서울의 차이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예, 거의 없죠. 뭐 조금 더 유리하다면은 지하철이 잘 돼 있다. 네, 네. 예, 그거 하나 외에는 뭐 다 같은 거죠. 아니, 지방도 지하철은 잘 돼 있죠. 그런데 아, 광역시는 그렇지만 네, 이번 네, 시내는 또 문제는 그렇구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북한을 생각한다면 평양 평민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하디설인 같아. 네? 우리도 순회에서 살아보자. 예, 뭐 이게 그렇구나. 아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 그 의미도 없는데 뭐 그렇죠. 사람 많지 참이 뭐 막히지 정말 뭐 짜증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이제 평양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제안을 하고 또 잘못하면 추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잖아요. 10호 초소가 몇 개 있어요. 그 평양에 그렇죠. 들어가는데 각 곳에마다 뭐 한 곳에도 이제 보위부 초소가 있고 수도사령부 네, 초소가 있고 교무 초소가 또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뭐 돼 있고 정말 너무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이사를 간다. 주머니 돈만 있으면 이사를 가고 또 내가 여기서 살다가 애들이 뭐 대학 좋은 데 간다면 이사 가는 거는 뭐 어디 뭐 여행 가도 다잖아요 여기서는 하고 또 이삿짐 센터가 와서 다 실어다 주고 네, 네. 손 하나 깠다가 내도 네, 너무 편하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정말 저 자본주의를 선전하고 있나라고 하는데 물론 자본주의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쁜 점도 있고 돈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물론 그런데 뭐, 그 돈을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벌 수 있거든요. 네.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 하면 그건 버는 거고. 만약 시 이제 내가 일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국가가 또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네. 한 달에 대략 얼마죠? 32만 원. 네, 32만부터 네. 37만 원 이렇게 뭐 그런데 그거면 또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급자에서 32만 원이지만 이제 무탁 노인들은 거의 한 65만 원. 네. 네. 그렇죠. 북한에는 뭐 고령자들이나 뭐 무임무탁자라고 해도 뭐 지원이라는 소리 없잖아요. 국가에서 여기서 한 달에 그 노인 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아마 북한의 젊은 청년들도 1년에 그 금액을 벌기가 60만 원, 65만 원이면 650달러가 넘는데. 네, 그걸 1년에 그렇죠. 북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고 해도 그렇죠. 벌기가 힘들어요. 아, 벌 수 없죠. 벌 수 없죠, 그래. 아니, 한 달에 나가서 1,500원, 2,000원 타는데 그 650달러를 만들려면 그 어떻게, 그걸 국가가 공짜로 이제 그 배려를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지라고 합니다. 그 복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그 강현주 씨는 북한에서 살면서 어디가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었나요? 그거야 당연히 평양에 가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네, 사시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참 그 이제 하나 오늘 나올 때 재미나잖아요. 저마다 서울을 가고 싶어하고. 네. 근데 종작 살아보면 이거 아니다.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그 대기업 있잖아요. 아, 좋죠. 그 네. 현대자동차가 네. 울산에 있죠. 정말 돈 많이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뭐 월급이 뭐 200만 300만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9만 원 일자리 없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한번 평양 지방에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을 받지 못하면 네. 다시는 수도권에 못 들어가고 응? 그런 게 작용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그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제 남조선은 아무 때나 자기가 바라는 때면은 이사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아까 오주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행기를 타도 물론 외국 나가는 거는 요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국내 비행기 여기 이제 뭐 국내 비행장 김포 비행장이잖아요. 김포 비행장에서 이제 탈 때는 주민증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그것만 보여주면 비행기표 아무 때나 떼가지고 제주도 뭐 타면 한 시간 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보면 여기서는 뭐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외국에 네. 미국이 아니라 유럽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여권이 그 국가적으로 인정을 되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비행기 표만 떼면. 그렇죠. 근데 북한은 저같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은 외국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법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중국에 가는 것도 뭐 그 중국에 가기 위한 그 외사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에서. 거기서 나이가 뭐 40세 전에 그러니까 특히 30대 자원은 중국 여행을 가게 네. 이렇게

항상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말은 김정일이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김정일의 악독한 권력 노름은 대대손손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일은 자기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또다시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조선에 몇 차례의 핏바람을 몰고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은 물리적 힘이 아니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살아오시고 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의 힘이라는 것은 철저히 피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더 이상 김정일 독재정권의 희생물이 되지 마시고 하루빨리 김정일 독재정권을 권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 길에 북조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기혁아, 나 요즘 수영 배우는데 어제 조병 배웠다. 조병? 조병이 뭐야?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조병은 북조선에서 나비 헤엄과 같은 수영 기술입니다. 조병은 1933년 미국의 헨리 마이어스가 평영, 즉 가슴 헤엄을 치면서 양팔을 물 위로 그리고 동시에 앞쪽으로 되돌려 헤엄친 것이 시초였다고 하는데요. 그 모양새가 나비와 비슷하다고 해서 나비 평영, 즉 버터플라이 평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기혁아, 기혁아, 나 요즘 수영 배우거든. 어제 이제 드디어 접영을 배웠어. 우와, 너 벌써 나비 헤엄까지 배운 거야? 언제 나도 좀 가르쳐주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최근 북조선 정세는 후계자 문제와 화폐개혁에 따른 시장 변화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강철환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긴장의 원인인 대한민국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과 관련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천안함의 침몰의 원인이 지금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어뢰의 그 프로펠러의 그 잔해가 수거가 되면서 거기에 찍힌 북한 글자, 그러니까 한 글자가 나오면서 거의 북한 그 어뢰의 그 소행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체제 내부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했느냐, 이런 우구심이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도 들어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두 차례 벌이면서 인민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을 통해서 또 떼기밭을 통해서 생존을 하려고 하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의 강제적인 노력 동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할 일도 없는 기업이나 또 농장으로 나가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전투만 해도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상당히 피폐화시킨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김정일 정권은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이 화폐개혁의 여러 가지 효과,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정일 정권이 화폐 개혁의 실패를 인정하고 평양시 인민만장들에게 사과문을 읽고 또 같은 내용을 각 지역의 인민만장을 통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역사 이래 정권이 인민들에게 사과한 적은 정말 유일한 일로 그 정도로 이번 사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이제 망가진 시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통해서 연명하던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점점 살기가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 들어서 식량 문제가 아주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1990년대 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던 소위 그 수백만이 아사했던 그 시절보다 더하다는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그 쓸데없는 짓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엎어진 물은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날아간 인민의 재산은 쉽게 모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보상하지 않는 한 이 인민들이 이 흘린 이 피눈물은 쉽게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의 KBS 이 방송국에서 화폐개혁 이후에 일어난 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 주민이 얘기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온 나라가 울었다. 하지만 화폐개혁이 끝난 다음에 온 나라 인민이 또 울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인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아가고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몬 이런 반인륜적, 반인민적 사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북한 주민이 김정일 정권을 향한 분노의 화살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라는 것은 되찾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민들 한데 김정일 정권이 해온 거짓말이 얼마입니까? 허구한 날 거짓말로 날을 세고 그리고 인민들 억압하고 그랬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은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것을 빼앗아서 다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 정권 내부에 통제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항상 독재자들은 내부가 불안해지게 되면 그 영향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역대 독재자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공포를 불러서 그 공포의 수단을 활용한 내부 통제가 사실 이제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 정권은 내부가 불안해지면 항상 외부의 불안을 끌어와서 서 이거 뭐 준전지 상태니 무슨 상태니 해서 인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전쟁 수단을 통한 통제의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무엇인가를 날리고 남한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마치 한국 정부가 북한을 뭐 향해서 전쟁을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민들을 몰아세우고 전 국가를 지금 전시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은 그 인민보안성, 우리 말하면 경찰입니다.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격상을 시키고 이 보안부를 국방위원회 산하로 이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치안을 담당해야 될 이 경찰 무력이 이제는 군사 무력으로 편입이 돼서 인민들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사시 때 전쟁을 수행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런 이제 북한의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북한 내부가 아주 급박한 사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북한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99년도부터 시작된 3차례의 남북한의 해전을 통해서 북한의 해군이 백전백패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있었던 그 해전에는 북한 해군 함정이 숨어서 남한 함정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숨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정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즉시 반격을 해서 북한 함정이 이제 반파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타고 있던 많은 해군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해군 사이에서는 이게 남한 함정과 이제 마주치게 되면 상당히 두렵다. 이 공포 의식이 팽배해지고 해상에서는 나만은 이길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패배주의가 전 군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일은 정말 치사하기 굳이 없는 일이지만 뒤에서 숨어서 테러의 형식으로 함정을 하나 박살내므로 인해서 북한 전체 해군에 사기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석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북한의 주민 통제, 그 전쟁의 공포를 몰고 와서 그 수단을 통한 주민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그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을 많이 도왔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도와주었지만 이 김정일 정권은 남한 국민들의 이 도움을 국민들에게 쓰지 않고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테러하기 위한 특수전 무력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비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또 생화학 무기, 이런 살인 무기들을 대거 증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김정은 집단의 속셈이라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 안정, 국가 발전에는 전혀 신경도 없고 오로지 김정일과 그 일당만의 어떤 그 향락과 그 행복만을 추구하는 아주 파렴치한 폐렴 집단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이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이 교류 정책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죄 없는 납치자들을, 젊은이들을 납치해서 북한에 끌어간 것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경봉호가 지금 몇 년째 북한에 들어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김정일 정권의 타격은 실로 심각합니다. 물론 그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아서 살고 있던 많은 재외교포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정일을 사실은 그 압박하기 위해서 봉쇄를 하고 있지만 그 봉쇄의 이 가운데서 북한 인민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김정일 한 놈 때문에 우리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이 괴로운 것을 이제는 끝장낼 때가 왔다. 더 이상 참아봤자 우리 민족의 고통만 커지고 특히 북한 인민들의 이 삶의 질이 이제는 그 짐승보다 못한 이제 그런 삶으로 이제 전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일의 압박 정책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이제는 한반도의 전체 인민이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내에서 김정일 정권을 따르는 그 어떤 세력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정일에게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부 집단이 부안해동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김정일의 편이 아닌 인민의 편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김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정일 독재 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이 향락을 위해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독재자의 하수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9일 열린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재선된 김일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13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회에 따라 김일철이 연유상 관계로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1부부장이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했다. 국방위원회 결정은 김일철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할 때 대한 결정이다. 북조선이 고령을 내세워 고위 간부의 모든 직책을 거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신적으로 무능한 독재자 김정일이 수급 졸개도를 시껏 부려먹다가 헌신적 벌에도 버리는 망령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자의적으로 잡히거나 추방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조선은 김정일 정권이라는 커다란 감옥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이유로 인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숙청하기 위해 독재자 마음대로 자행되는 체포와 구금, 그리고 추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북조선의 병폐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드리는 인권 캠페인. 이 캠페인은 탈북자들의 권리를 찾고 북조선 민주화를 실현하는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 핏줄을 나는 한민족인 남조선은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을 들으시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 시간의 오주한입니다. 숫자로 보는 남조선 코너는 한반도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숫자로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최근 김정일 정권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전쟁 선포에 준하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천명했으며 반세기 넘게 분단의 고속도로를 달려온 한반도에는 바야흐로 북조선 정권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자유통일이냐 라는 두 갈래 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북 인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신념일 것입니다. 만약 김정일 정권과 남조선 간에 전면 전쟁이 발생한다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오늘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남북 군사 전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 국방백서 2008년판에 따르면 남조선 국군의 총 병력은 65만 5천 명입니다. 그중 육군이 52만 2천 명이며 해군이 6만 8천 명, 공군이 6만 5천 명입니다. 10개가 넘는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6개 사단 및 15개 기동 여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육군의 주요 무기 수량은 전차가 2,300대이며 장갑차가 2,400대, 야포가 5,200문, 다연장 방사포가 200문, 지상 공격용 미사일이 300기입니다. 해군은 전투 함정 120척, 상륙 함정 10척, 기뢰전 함정 10척, 지원 함정 20척, 지원 함정 20척, 잠수 함정 10여 척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및 공격기 490기, 감시 통제기 50기, 공중기동기 40기, 훈련기 170기입니다. 이외에 직승기는 육해공 모두 합쳐 680기이며 예비병력은 304만 명입니다. 역시 국방백서에 따르면 인민군의 총병력은 119만 명입니다. 하지만 황정엽 전도동당 비서에 의하면 현재 병력은 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육군은 102만 명이며 해군은 6만 명, 공군은 11만 명입니다. 15개 안팎의 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6개 사단과 69개 기동 여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육군의 주요 무기 수량은 전차가 300-900대이며 장갑차가 2,100대, 야포가 8,500문, 다연장 방사포가 5,100여문, 지상 공격용 미사일이 100기가 있습니다. 해군은 전투 함정 420척, 상륙 함정 260척, 기뢰전 함정 30척, 지원 함정 30척, 잠수 함정 70척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및 공격기 840기, 감시 통제기 30기, 공중기동기 330기, 훈련기 180기입니다. 이외에 직승기는 310기이며 교도대와 노농저기대, 붉은청년군위대 포함 예비전력은 770만 명입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인민군이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남조선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조선에서 근래 세계 최초로 개발한 K-11 복합형 소총은 길이 86cm에 무게 6.1kg, 개당 가격이 남조선 돈으로 1,600만 원으로서 유효 사거리가 460에서 500m에 이릅니다. 더구나 이 소총은 열상표적 탐지 장비로

저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과 북한자유연합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고형환 씨와 최주활 전 북한군 고위장교로 하여금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증언하게 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기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과 그들이 중국에 숨어 살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과 그의 체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분단된 한국의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방송되는 미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미국인들이 북한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미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북한에 계신 분들께 저희 이름은 리사이고 미국의 북쪽에 위치한 테네시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읽었고 비디오를 보았으며 북한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들 모두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과 저는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끔찍한 상황들을 알리는 계몽운동을 운영하는 그룹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미 몇몇의 교회와 서모임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북한 난민들을 강제 소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원의 500개의 서명을 모아 중국 대사관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국 친구들이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자유와 음식과 의약품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테네시에서 당신의 친구 리사로부터 북한에 있는 나의 벗들에게 저는 미국의 육군 장교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남한에서 거의 6년 동안을 일했고 북한의 양쪽 국경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일에 관한 많은 논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동안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유도 없고 자유롭게 여행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뉴스와 정보들도 자유롭게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지도자는 당신의 권력을 잃어버렸느니 당신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지도자의 전적인 통제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낸 음식과 의약품들이 김정일에게 들어갔고 그의 친구들과 당원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들이

몇 달 있었어요. 저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그래 그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그 저 난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캄보자 해서 난영에서 베트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캄보자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아 그때는 그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네. 이쪽으로 이제 가실 때에는 안내자가 없었습니까? 아 있었어요. 아 브로커가 있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 여섯 날 예, 한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 같이 그 몇 달 동안 고생했던 그 여자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 전에 그래 만나서 그 말을 했어요. 야, 애야, 우리 지금 이제 그 난영에서 베트남을 가라면 갈 것 같니? 못 간다. 그때 당시 난영에서 그 어떤 그 열로 말하는 빌딩 그 같은 그런 되고 옥상에서 그러니까 이자 그 베트남 쪽에 꼭 포처버가 있으니까 돌아갈 수 없고 산하고 그 집하고 이렇게 갇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서 그 산하고 그 옥상에다 요만한 그 그리 높지 않아요. 좀 두꺼운 나무를 이렇게 다리를 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내려다보면 그 몇십 미터 되는 걸 아찔해서 떨려가지고 금번 건너지 못하겠는데 그때는 거기서 오직 건너야만 산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거기를 건넜어요. 그 산에서 그 배랑을 토바 내렸는데 그 다음에 그 도로에 탁 서니까 둘 다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단지가 그 순간에 그 딱 긴장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 장단지가 너무나 다리가 굳어져가지고 발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목숨을 내던지고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오는 길이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다. 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네,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계시는 그 일가 친척들하고 연락이 됩니까? 아니, 저는 전혀 연락이 없어요. 아. 전 전혀 연락이 없는데. 그럼 남편분이나? 아니, 저희 자식들은 다 왔는데 저희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내출을 해서. 자식 다 제가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지금 저희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야. 저희 아들이 제일 처음에 그 홍익대학 그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가지고 거기서 다니다가 건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1년 취약했어요. 1년 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친 거예요. 시험을 쳐가지고 그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는 면접만 보고 들어간 게고 서울대 다 쳤는데 연세대가 처음에 합격 됐더라고요. 43명이 쳤는데 거기서 3명 중에 우리 아들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때 당시 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 서울대를 마저 쳤어요. 걔 쳤는데 서울대 또 합격된 거예요. 그 경영학과.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 2학년생이에요. 이제 지금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아들 한 분하고 딸 있어요. 아 아들 딸 다 데리고 오셨네요. 네. 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또 역시 브로커를 통해서 데리고 오셨겠지요. 네, 네. 참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미시고 네. 예,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되기를 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북조선을 탈출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심정, 그 용기를 가지고 이곳 남조선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탈북자의 이야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고민하는 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물의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의 발견 시간입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명사회의 확고부동한 골격인 강철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철은 탄소 함량이 1.6% 미만인 쇠를 뜻합니다. 운철, 즉 지구에 떨어진 운석 중에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운석이 처음 사용된 것은 기원전 39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는 달구어진 쇠를 불리거나 화염 용접을 통해 무쇠의 탄소 함량을 감소시켜서 더욱 단단한 철을 얻었습니다. 철을 가장 먼저 생산하고 사용한 사람들은 아르메니아와 카프카스 남부지방에 거주했던 칼데아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무기 제조 분야에서 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1300년경에는 수추로 가열하는 용광로가 등장함으로써 철을 용융점까지 달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철에 산소를 공급해서 제련 작업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제련 작업은 숯생산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숲은 점차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1709년에 영국의 에이브러햄 나비가 최초의 석탄 용광로를 만들면서 철을 다루는데 더 이상 수채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763년에는 벤저민 허치면이 탄소 함량이 낮은 무쇠를 밀폐한 도가니 속에 가열하는 도가니 제강법을 고안했습니다. 1784년에는 헨리 코트가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속 용액을 긴 낙대로 저어주는 교련법으로 특허를 취득했죠. 헨리코트의 교련법은 허츠먼의 제강법보다는 우수한 철을 생산했지만 그 양이 매우 미미했고 과정 또한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강철의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제련 공정이 요구되었습니다. 1856년 영국의 헨리 버셔먼은 무쇠를 넣는 도가니의 바닥으로부터 산소를 불어주어 금속에 함유된 탄소를 완전히 연소시키는 전로를 개발해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몇 년 후인 1864년에는 프랑스의 피에르 마르텐과 지멘스 형제가 쓸모없는 고철을 용광로에서 제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멘스 마르텐 공정과 경쟁관계에 있던 버서머 공정은 인광물질의 함량이 낮은 쇠만을 사용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국의 시드니 길크리트 토머스와 퍼시 칼라일 길크리스트는 1878년에서 1879년에 토머스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베서머 전로에 석회질의 돌로마이트를 입힘으로써 철의 성분을 훼손시키는 인성분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인은 비료에 훌륭한 재료로 사용되었죠. 빌헬름 지멘스와 폴 루이 투생 에로가 20세기 초에 전기 용광로를 개발함으로써 내구력이 뛰어난 합금강의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912년 크룹은 녹이 슬지 않고 산과 열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망간 함량이 높은 합금강이 충격에 강하고 유연하며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이번에는 페달과 바퀴, 체인,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결함이라 일컬어지는 자전거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힘들 때면 마차나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 후 핸들로 돌리는 세발 자전거가 등장해 더 이상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죠. 1817년 자우오 브론 지방의 카를 폰 드라이스 남작은 손으로 돌리는 세발 자전거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바퀴를 장착한 달리는 기계라는 이름의 자전거를 고안했습니다. 이 자전거는 나무 안장에 앉아 발로 땅을 구르면서 앞으로 움직이는 형태였죠. 이후에 여러 발명가와 기술자들은 인간의 힘을 덜 들이고 기계의 힘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1850년대 중반에 독일의 기계 제작자 필립 모리츠 피셔는 앞바퀴에 페달을 장착해서 발로 페달을 돌림으로써 바퀴를 움직이는 자전거를 발명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페니 파딩이라는 자전거는 뒷바퀴에 비해 앞바퀴가 유난히 컸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거의 같고 체인으로 뒷바퀴를 구동시키는 안전자전거가 곧 개발되었죠. 그러나 털털이 자전거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자전거의 승차감은 불편했다고 합니다. 통고무 타이어를 거쳐 마침내 1888년에 존 도롭이 개발한 공기 타이어가 등장하자 자전거의 승차감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자전거의 회전 저항력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으므로 효율성도 제고되었죠. 19세기 말에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코스터 브레이크가 장착된 최첨단 자전거를 개발해 신속히 보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액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대형 저장고인 탱크의 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체 화물의 해상 수송은 선박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고대에는 와인이나 기름과 같은 액체 화물을 배로 운송할 때 주로 항아리에 담았고 중세부터 19세기까지는 나무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 나무통이 내용물의 손실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1860년경부터는 섬유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운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1862년부터 영국과 미국의 선박회사들은 범선에 대형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1868년에는 탱크 자체가 배의 역할을 하는 유조선이 운행되기 시작했고 곧 규모와 화물 용적이 더 큰 유조선이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의 길이가 150m를 넘으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길이가 150m 이상인 유조선은 파도의 움직임 속에서 배의 가운데가 처지기 때문에 신체에 균열이 생기고 침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30년부터는 3개의 탱크로 구성된 유조선을 제작함으로써 구류 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길이 150m, 무게 16,000톤 이상의 대형 유조선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개발되고 장거리 수송이 활발해지면서 대형 선박의 필요성도 절실해졌습니다. 1949년 2만 5천톤 이상의 화물 용적을 갖춘 슈퍼 유조선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산업국가의 원자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970년부터는 30만 톤급 유조선이 제작되기 시작했죠. 선박 제조의 안전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유조선 제작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모두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날 원해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유조선 세척, 낡은 유조선의 운행이나 미숙한 조종술 때문에 빚어지는 기름 유출 사고 등은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발견에 김민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정치범 수용소.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온 강철한 씨의 수기를 들려드리는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9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이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일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을,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하겠는가? 라디오 방송국 수용소의 노래 제9화. 토끼 기르기는 외화벌이 사업의 하나였다. 껍질을 벗겨서 가죽으로 팔고 고기는 보위원들의 술안주가 되었다. 농촌지원전투에서 단임기원의 신임을 얻어 토끼사 당번이 되었지만 이 일도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토끼는 젖은 풀을 먹으면 금방 설사를 하고 또 못 먹는 풀을 먹게 되면 금방 죽어버린다. 거기다 산에 있는 족제비나 쥐들이 토끼들을 자꾸 물어갔다. 토끼들이 죽으면 그 죄는 고스란히 토끼사 당번에게 돌아오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뜯어온 풀을 일일이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했다. 또 족제비나 쥐들의 습격으로부터 토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토끼장에 자그마한 구멍도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저녁 때는 인민학교 아이들이 뜯어온 토끼풀을 저울로 재고 책임량을 완수했는지 여부를 써놓는 것도 내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였다. 나는 처음 수용소에 들어와서 도끼풀을 할 때 도끼풀을 가려보지 못해 혼이 나던 생각을 해서 도끼풀을 잘 가려볼 줄 모르는 교포마을 아이들은 책임량을 못하였더라도 눈을 감아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영모는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야, 너무 아이들한테 마음 좋게 굴지 말라. 버연들한테 들키면 어쩌려기래. 죽도록 오도 터지고 여기서 쫓겨나지 말고 조심해. 어, 알았어. 야, 근데 저 아새끼들한테는 악착하게 놀 수가 없다, 야. 까짓 건 내가 한번 매맞는 게 낫지, 뭐. 야, 남 도울 생각하지 말고 너 살궁리해. 너 때문에 우리까지 모두 당하게 하지 말고. 영모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나 하나 살아남기도 벅찬 수용소에서 누굴 돕는단 말인가. 핏대를 세우고 서로를 증오해야만 살아남는 것이 수용소이다. 토끼사 담당은 이 외에도 토끼장 청소를 해야 했다. 토끼똥을 치우고 먹다 남긴 풀이 썩지 않게 거두어야 하는 일이다. 오후에는 토끼풀을 잘 골라서 그늘에 말리는 일도 해야 한다. 특히 외화벌이용 토끼는 무엇보다도 털에 기름이 자르르해야 하고 북실북실해야 1등품이 되었다. 그러자면 토끼의 건강상태가 좋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잘 먹이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이 아닌 보이지도원이 토끼사에 나타났다. 야, 강철환. 살찐 놈들로 골라서 토끼 10마리만 잡아서 가죽 벗겨놓으라.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알면 큰일 나는데요. 야, 이 반동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주둥아리에 똥을 콱 쳐놓고 말까 보다. 너네 선생과 다 털어낸 거니까 거기 깨끗이 손질해놔. 알겠어? 거기 한 점이라도 없어졌다간 죽을 줄 알라. 서슬푸른 보이지더니 말에 나는 주눅이 들고 말았다. 나와 영모는 토끼장으로 들어가 10마리를 골라잡았다. 수용소에 들어와서 쥐고 개구리고 수많이 잡아서 먹었지만 토끼를 잡기는 처음이었다. 토끼를 잡는 일은 썩 내키지 않았다. 먹이를 주면 빨간 눈으로 말끔히 쳐다보던 귀여운 토끼. 내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던 토끼를 내 손으로 잡는 일은 정말로 하기가 싫었다. 하지만 토끼의 불쌍함보다 보이원의 서슬푸른 눈이 더 무서운 것이 수용소이다. 야, 빨리 잡자. 가죽부도 벗겨야 돼. 얼른 10마리 다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어, 알았어. 영모의 재촉에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영모가 하는 것처럼 장작개비로 토끼의 머리를 내리쳤다. 보통 때에도 소리 없는 토끼는 죽을 때도 대체로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늙은 것들이 목숨이 질긴지 짹짹거리며 죽는 것도 있었다. 토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린 마음에도 토끼들이 수용소 죄인들과 똑같은 신세라고 생각되었다. 우리의 가채에 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는 불쌍한 운명. 나의 운명도 토끼의 운명과 다를 바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환입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북조선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용소의 해체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북조선 민주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더욱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남조선과 세계 인민 여러분, 더욱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에는 북조선에서 주민들을 기만하기에 선전하고 있는 내부 괴양 자료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내부 강연 자료 분석 시간의 장성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계급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 신천 박물관에 대한 창간 사업을 조직하고 주민들에게 미일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거짓 야만성을 강조함으로써 원수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강연자료에서 계급교양의 중요성은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시들의 야성과 악랄성, 잔인성과 교활성을 실감있게 보여주어 주민들이 적에 대한 자그마한 한상도 가지지 말며 내가 죽지 않으려면 피를 물고서라도 원수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자료는 현재 군당 책임 일꾼들은 중앙과 도의 계급교환관과 신청박물관에 대한 창간사업을 조직하여 군과 리의 일꾼들과 미술가들의 안목을 높여주었고 적들의 실감있는 만행자료들과 최근 열선지대에서 벌어지는 적들의 방공화국 모략책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구호들과 구림조각들이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며 현재 신청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일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지선은 적개심을 안고 놈들과 결사전을 벌려 우리의 운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목숨으로 사수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자료는 끝으로 조국 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식이 계급적 각성이 부족한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적들에게 굴려가 무참히 학살당한 피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며 연선 주민들은 원수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는 계급투쟁의 맹수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조선 당국이 거짓으로 선전하는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신천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조선 당국이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미일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북조선의 인민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외국 손님에 이르기까지 신천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천 박물관을 참관하다 보면 6.25 전쟁 당시 북조선 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무참히 학살된 사실을 알고 저절로 미군과 미국에 대해 증오가 차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항해도 신천에서 생활하다 남조선으로 넘어온 신량민들은 미군이 아닌 동족끼리의 대학살이었으며 미군에게 잡혀온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거의 고향으로 살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천 대학살에 대해 살펴보면 북조선은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지주들의 땅을 모두 몰수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빼앗긴 지주, 즉 기독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신천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천군 인구의 4분의 1인 3만 5,38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가담한 신천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군과 남조선 군인은 신천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바로 한 동네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죽고 죽인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토지개혁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산으로 피신한 지주 기독교 청년들은 라디오를 통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기고를 수격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겠다는 앙심을 품었기에 토지개혁을 추진한 인민위원회 간부들, 즉 일제강점기 시대 당시 땅 없는 가난한 농민들과 그 가족들을 학살하고 일제강점기 시대 당시 파놓은 방공호에 분여자들을 가두고 석유를 끼얹어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이 북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남조선의 군인과 유엔군이 후퇴하자 신천 땅에서 농민들을 학살하던 기독교인들도 이들과 함께 남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북조선 당국은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숨기고 미국이 신천 땅에 들어와 저지른 만행이라 거짓으로 선전하며 북조선 주민들을 하여금 미국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김정일과 그 무리들이 짓거리는 소리는 우리 북조선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북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여리사 후지모도 겐지가 쓴 나는 김정일의 여리사였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정말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날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